HUBS. TOKTOK 대학생의 발명 랩. TOKTOK 박사도, TOKTOK 석사도, 심지어 TOKTOK 학사도 아닌 TOKTOK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냈냐고요? 저야 뭐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더 재밌는 발명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하며 지냈죠. 제 머릿속엔 늘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농담이고요. 저는 자비로운 교수님께서 휴강 선언을 해주셔서 이번 개교 기념일까지 이어서 쉴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쁜 월요일을 보내셔서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축 처지진 말기로 해요. 남은 일주일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두근거리는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이번 주가 좋은 첫 번째 이유, 청량한 날씨 때문입니다. 드디어 초록초록하고 쨍쨍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은 늘 설레죠. 이유 두 번째,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의 축제, 라치오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랑으로 물들여질 캠퍼스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는 발명의 날이 있는 주간이랍니다. 우리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이 주인공인 일주일인 셈이죠. 아, 이렇게나 설레는 일들이 가득하다니. 그러니 이번 주도 파이팅 해봐요. 메릴 스트립의 맘마미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파랑이 떠오르면서 왠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보실까요? 으차. 네, 잘 뽑아주셨고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자장치입니다. 전자화된 요즘 세상에 늘 함께하는 전자장치.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이게 좋겠네요.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전자장치일지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컴퓨터로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이것을 사용할 때면 타닥타닥 소리가 난답니다. 오, 여기서 눈썹을 까딱거리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 더 들어보세요. 우리 어릴 때 이 장치로 글을 얼마나 빨리 칠 수 있냐는 주제로 엄청 겨루곤 했습니다. 넌 몇 타 나오냐? 에이, 난 몇 타 나온다? 짱이지? 하면서요. 이제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할게요. 오늘의 발명품은 오늘 잊지 않은 너에게 베개린의 아주 오래된 기억 문득 느껴져 아주 두려웠던 순간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그리움 혹은 미움일까 어떤 날에 그런 날 있어 무엇인지 모르겠어 어떤 향기로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의 OST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마치기엔 어려웠겠지만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키보드를 떠올리셨을 만한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타닥타닥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키보드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발명품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가 있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게 웬걸 저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를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키보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문자를 바로 인쇄하는 옛날식 타자기를 이야기해야겠죠? 최초로 상용화된 타자기를 만든 사람은 덴마크의 라스무스 몰링 한센이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타자기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돔 형태의 입력용 키가 박혀 있습니다. 입력키 밑에 종이를 두고 키를 누르면 망치가 튀어나오면서 잉크를 찍는 방식이었죠. 사진을 보니 마치 바느질을 할 때 핀을 마구 꽂아둔 쿠션과 닮은 모습인데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다 보니 타자를 치기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이 타자기가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일까요? 에스파의 스파이시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on't. 어림없지 맞춰봐 sweet gonna freak what's hiding underneath I feel 망설일 듯한 보는 너 깊이는 없어 oh. No you won't get it nah nah you won't get it I say hey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hey 널 따분하게 했던 every day 흥미로운 덫에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just Wasting your time, dude. Don't chase me. I'm going down. Erase me. 멀리 달았나? Hey, 이제 나겠니? 원래부터 bad, I'm so bad, honestly. So bad. 전부 가질래. 지금부터 call you mine. Mine. 도망칠 거면 don't cross my borderline. Yeah, yeah, yeah. 늘 뻔하기만 했던 every day. 이제 그만 rule 벗어날 때. 어렵지 않나? Ready? 좀 더 강도를 높여 down down down One of a kind 우린 한계를 앞서 wow wow wow 불편한 타자기가 발전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1868년 기존의 타자기에서 발전돼서 설계된 건 피아노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자판이 피아노 건반처럼 검은색과 흰색으로 두 개의 열에 따라 배치돼 있었다네요. 키보드라는 명칭이 바로 이 피아노 스타일의 타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키에 어떤 문자인지 나타내는 알파벳도 새겨졌죠. 그러다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상업적 타자기, 이것을 개발한 크리스토퍼 숄즈는 여러 신문사에서 편집인이자 아마추어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앞서서 발명된 이 타자기를 더 발전시켜서 1870년 새로운 타자기를 개발하는데요. 하이픈, 쉼표, 마침표와 물음표 같은 기호와 숫자키를 추가하고 4개의 열로 구성하는 등 현대의 키보드와 비슷한 키 배치가 이때 탄생한 것이죠. 또한 현대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키보드 배열인 쿼티 배열 역시 숄즈의 손에서 태어난 것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쿼티 키보드가 왜 쿼티 키보드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키보드의 상단 맨 왼쪽 키부터 다섯 개를 차례로 읽으면 Q, W, E, T, Y이기 때문에 쿼티 키보드랍니다. 이거 저만 몰랐던 건가요? 레드벨벳의 You Better Know 어두운 밤이 지나 빛을 품은 새벽이 잠을 깨우고 세상은 분주하게 너를 맞을 준비한 눈부시도록 커다란 벽 앞에 홀로 멈춰선 채 상처로 다쳐버린 네 눈빛 처음의 설레임 빛나던 이끌림 지금은 어디쯤에 있는지 내 심장을 뛰게 했던 소중한 널 부를 때 포근하게 널 감싸준 나의 이 노래 들려줄래 You better know 영어 키보드는 ABC 순도 아니고 대체 왜 QWE로 시작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초기 타자기들은 빠르게 글자를 치면 키들이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잉크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알파벳들을 번갈아가면서 배치해서 타자기 키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한 거래요. 우리 한글 자판 역시 기역, 니은, 디귿수는 아닌데요. 이건 역시 쓰이는 빈도에 따라 배치한 겁니다. 쌍자음이 있는 것들이 위쪽에, 자주 쓰이는 자음들이 중간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쓰임이 적은 자음들이 키보드의 밑에 위치해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모음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덕분에 키보드로 글을 쓸 때 왼손, 오른손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리듬감 있게 칠 수 있게 됐죠. 신기하죠? 세상에, 컴퓨터로든 휴대폰으로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인데도 배열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궁금해 보질 않았네요.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든든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라디오, 이게 바로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의 매력이죠. 왈로우스의 Are You Bored Yet? 디슈납스 ED. 다시 돌아온 디슈납스 ED 타임. 술주정 마냥 우습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야기해볼 아이디어는 바로 속기사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색 직업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본 적 있으신가요? 회의, 연설, 재판 등에서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내용을 글로 기록해주는 직업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키보드 자판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도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속기 키보드 자판은 배열이 다른데요. 크게 두 가지, 왼쪽의 자음, 오른쪽의 모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편적인 키보드와는 다르게 속기 키보드는 초성, 중성, 종성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은 왼손, 모음은 양손 엄지손가락, 종성은 오른손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키를 누른다고 합니다. 키보드의 세계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NCT 드림의 북극성. 변해가는 계절 그를 막아줄 거란 그런 말로 너를 붙잡을 순 없지만 많은 계절을 마주친 너에게 이 마음 하나를 비춰주려 해 떠나는 걸음이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So please don't cry 약속할 테니 유난히 짙고 긴 밤 견디던 어느 날 눈물을 참지 못해 문득 고개를 들며 반짝이는 별을 따라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거야 It's never goodbye 수도 있어 항상 같은 방향을 걸을 수 없단 걸 I know, I know, I know, I know 함께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너를 멀리서 늘 비춰줄 거야 난 그대로야 여전히 like a photo 시간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곳 듣고 기억들을 같이 덮여 I see you 눈을 감아도 you know that's not normal For you I'm not normal 잠시 늦어도 단번에 찾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우린 it's a never goodbye 다시 돌고 돌아 어둠 속에서 내가 너를 알아보듯 언젠가 멈춰서 fight 멈춰서 내 맘이 다시 달려가지 않게 So please don't cry 약속할 테니 유난히 짙고 긴 밤 견디던 어느 날 눈물을 참지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 몰라? 갑질 대신 덕질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속 전설 역을 맡은 임수정 배우의 대사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하루를 보내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스포츠, 게임, 연극을 보면 기분이 사르륵 녹는 경험을 하면서 덕질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훨씬 밝은 사회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힘들 때면 짜증내기보단 사랑하는 걸 보면서 기분을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발명품, 타자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 H UBS